잊은 줄 알았어 내 곁에 없기에 아무렇지 않게 널 잊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된 너의 소식에 또 한 번 널 그리다가 어느새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 이러다 말겠지 늘 그랬으니까 한참 동안 울다 힘없이 잠들어 Yeah.